하얗게 일렁이던 아련한 듯한 불빛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저곳에 마치 넌 누구냐고 묻는 듯 깜빡거릴 때면 나도 지그시 눈 감으며 만날 수 있길 기도해. 저기 밝은 빛을 따라서 가다 보니 위너트 눈도 빛나고 있는 날 향해 와치지 나온 기나품 모든 것이 따라와도 we gon' light up 더 멀리 빛나는 곳을 향해 we gonna shine up. 한 걸음씩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확신이 생겨 우린 원래 하나라고 너였구나 my shine light 운명 같이 온 true light 밤하늘 속 서로를 보던 starlight 서로 바라본 순간 surfing baby 무드가 마도 빛나지 don't worry 타고 따라가서 let me get in 어둠을 바라보는 것도 밝은 적이 가슴 눈뜬 이곳은 꿈속에 만난 fantasy 멈추고 싶잖아 이게 꿈꾸던 fantasy 숨 쉴 수가 없어 이곳에 우린 let me take a deep breath 새로운 dimensional trap 알잖아 우린 존재만으로 서로 더 빛나게 해 너와 나 지금 마음 이대로 조금 더 빛났음에 한 걸음씩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확신이 생겨 우린 원래 하나라고 너였구나 my shine light 운명같이 온 true light 밤하늘 속 서로를 보던 starlight 순간 어둠 밤은 감지고 그 안에서 우린 빛나 저기 빛나는 빛나는 멀리 보이는 저곳을 봐봐 같이 가고 싶다는 듯 손짓하며 깜빡이고